이제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맞길래 너와 상관없잖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픈 경우 정말